이렇게 날 두고 떠나는 널 잡지 못해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날 뒤로 한 채 떠나가 눈물이 흘러 이렇게 날 두고 가지마 우리 사랑해서 안 될 운명이라던 내 마지막 그 말 잊을 수 없다고 지울 수 없다고 바보처럼 울고 있는 날 떠나지 마 마지막 부탁이야 잊을 수 없어도 지울 수 없어도 바보처럼